5월 22일부터 31일까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세계보건기구 총회 제70차 회의에 강하국 보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보건대표단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조선보건상은 총회 기간에 새로 선거된 세계보건기구 총국장과 부총국장들 그리고 쿠바, 앙골라, 콩고 등 여러 나라 보건상들을 만나 보건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책임 인물들과 여러 나라 보건상들은 조선이 최근 보건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 현대적인 보건시설들을 연이어 일도 세우고 인민적인 보건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데 대하여 평가했습니다.